스쳐도 난 네가 있기에 숨을 쉬게 해주는 너를 모든 걸 밝게 해주는 너를 난 믿어 어디든 나에게 태양은 너 나뿐인 걸 Day night 언제나 내 머리엔 너 하는 걸 붙여봐 널 향해 붙여봐 이 사랑이 닿을 수 있다면 날 어떤 것도 난 할 수 있어 1분 1초 네가 그리워 너와 나 여기가 바로 heaven 너와 나 여기가 바로 heaven oh, 멀리 멀리 멀리 떠나고 싶어 손잡아 높이 높이 높이 날 수 있어 oh, baby we'll be together 춤을 춰 세상 끝에서 두 발을 맞춰 걸으면 순간을 느껴 내 눈이 숨이 맘이 너를 원 너와의 순간이 늘 full day 높이 떠올라 꿈을 꾼 것만 같아 oh yeah yeah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넘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던져 너와 나 여기가 바로 heaven 너와 나 여기가 바로 heaven oh 멀리 멀리 멀리 떠나고 싶어 손잡아 높이 높이 높이 날 수 있어 baby we'll be together 춤을 춰 세상 끝에서 두 발을 맞춰 걸으며 순간을 느껴 내 눈이 숨이 맘이 너를 원해 wanna talk to you girl 내 맘 곳이 없어 이런 적 없기에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맘 내 하루의 끝에 네 미소를 느끼게 oh, I just wanna love you baby yeah. 웃어봐 걱정 없이 곁에 있으니 널 찾을 필요는 없지 어둠이 거칠 듯이 내 꿈이 영원히 멈추진 않을 내 맘을 더 비추길 모두 날 떠난다 해도 내 편이라고 해줘 다른 건 필요 없어 All I want